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일요일. 하늘은 푸른 하늘, 오늘은 일요일. 온 세상인들이 노래 부르며 즐겁게 손을 잡고 들과 산으로 사람을 속삭이는 날이랍니다. 세상에 만약 여자가 없다면 목욕탕 이발소는 문들을 닫고 새까만 얼굴에 수염투성이. 세상에 만약 여자가 없다면 공연할 신경질의 거짓만 늘어 이 나라 저 나라 전쟁만 하네. 마시고 비틀거리라. 살 맛이 없다고 자살할 거야.